여기까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일단 뭐, 오늘은 어떻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아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가 없었는데 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매수를 그동안에 해왔었죠. 그런데 네. 이제 외국인이 오늘 688억 지금 네. 현재 오전장인데 이제 688억이면은 오늘 뭐 코스닥에서 1000억이 넘기려는 네. 이제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봐야지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이 매도에 대한 쪽을 줄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스닥에서 700억 가까이 그리고 네. 이제 거래소에서도 2700억 매도.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한 어제하고 속도가 비슷하죠. 네. 지금 이제 5000억 가까이 이제 매도 오늘도 하겠다라는 네. 의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 중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쪽은 위안화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캐리가 계속해서 청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호재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 특히 이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적인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 사실 이제 그 방송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에서 네. 이제 방송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이제 그 중국에 현지에 계시는 분 낮에 아니면 밤에 낮에 네. 이제 그 어제 저녁에는 안 했고요. 네. 그 낮에 이제 그 전화 연결을 하는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거기서 이제 그 직원들이 주말에 야근을 안 하고 네. 불이 꺼졌었다 네. 그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중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 이거는 네. 중국이 그 적극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방어를 이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네. 이제 앵커가 막 웃었어요 저랑. 네. 근데 이제 그 소리가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바라보는 뷰 자체가 네. 이제 억지로 해서 안 되겠구나. 네.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좀 찾을 때 네.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금리에 대한 쪽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어쨌든 네. 중국 시장에서 대응책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것이 좀 궁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캐리가 청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 거래소에서도 네.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수는 그래도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고 여전히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소 종목들 강하게 반등이 어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라면 네. 오늘은 거래소가 좀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시장이 여하튼 오늘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어저께로서 이제 남북 문제는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면 네. 코스닥 다 올라갔고 그 부분 그리고 미국 코스피 약간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에 2%는 남북 문제 해결에 올라갈 수 네.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어저께로 일단 끝났고 오늘 제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린 오늘부터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출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근데 여하튼 오늘 출발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2시간밖에 안 됐지만요. 그냥 견조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세한 얘기 좀 잠시 후에 또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군을 보러 특별한 거 우리 계속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거 우리 한두 개만 체크 일단 먼저 하고 오늘 초대 손님 있잖아요. 초대 손님 일단 모실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 가장 이슈는 어떤 거였다고 그 이소영에서 보고 있어요. 오늘 미국에서 이슈에 대한 쪽은 지표가 네.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표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5%. 그다음에 네. 이제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25.8%, 전월 대비해서 5.4%. 그다음에 네.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101.5. 이거는 네. 뭐 지금 뭐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9월 달에 하겠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지표들이 네.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시장의 조정에 대한 이유를 굳이 찾자라면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한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네. 물론 장 막판에 이제 30분 남겨놓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하튼 시장에서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인데요. 시장에서 지표만 보면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금리는 하여튼 월계 전문가는 하여튼 할 거라는 예각이 지금도 많아요. 분명히 수치를 보면 12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9월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슈라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승 교수도 얘기하고 우리 어제 서인석 부장도 얘기하시고 그랬던 건데 하여튼 엔화가 지금 강세. 오늘 엔화 잠시 멈춘 거 어렵지만 네. 엔화의 강세 이런 것들. 그리고 잠시에도 뭐 기회가 되면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한 5월 달에 말이죠. 5월 네. 달에 800원대 들어갔다 그래서. 그죠? 네. 원에는 800원대 들어가서 지금 큰일 났다 어쩌 얘기 했었던 기억나죠? 네, 네.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였는데 지금 어저께 1000원을 찍었거든요. 네. 아, 10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10개월 만에 엔화 원에 원 재정환율. 네. 이제 1000원까지 찍었는데요. 오늘 엔화에 대한 강세 흐름 이름이 저는 하여튼 주목할 만한 하나의 대한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 제가 920원을 받고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딱 4월 갔다 와서 물건 살 것도 없고 제가 딱 스피커 하나 사오고 예, 나오고 나서 제가 돈 바꿨더니 950원인가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혹시 몰라서 네. 혹시 몰라서 제 지갑 공개합니다. 네. 마침 또 제 조카 있어가지고 조카 형한테 유학 갔다 와요. 그죠? 네. 이걸 딱 이걸 좀 보여주세요. 만행을 또 아직 갖고 있어요. 만행을 갖고 있어요. 만행. 네. 네? 지금 제가 현금 사고팔 때 만 원, 2억 만 원 갖고 10만 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게 지금 시장이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밥 한 끼 값 벌었네? 벌었죠. 네. 벌었죠. 이게 벌었거든요. 네. 이게 보면, 왜냐면, 이게 늘 그러지만 분위기 갈 때 가야 돼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한번 가볼까 했던 분 계시거든요. 네. 일본 한번 가볼까 했던 분은 제 생각은 빨리 가시겠다. 네. 빨리 가시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나의 흐름이 바뀌면 확 바뀌거든 모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어느 초대 손님 모시고 나서 시간 되면 도대체 엔화가 도대체 약세 됐을 경우 그동안 2012년 여름을 정점으로 엔화가 이제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네. 이걸 우리가 역지사지라 그러냐? 네, 네. 그런 말 있잖아. 네.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초대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이제 거의 6주 됐는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전지현데이였잖아요. 네. 이제는 전지현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이제 저희 방송 모독하는 거죠. 네. 우리 버리고 간 사람 버리고 간 사람이고. 다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요. 네. 그래서 꼭 그 혹시 아침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전지현님의 부여대 꼭 보시라고. 저는 이제 부여들은 안 보지만 그 레포트는 계속 챙겨 보거든요. 전지현님이라든가 우리 마영님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채팅창 우연히 한번 봤어요. 전점 나왔을 때. 네. 재미없다는 거야. 귀에 쏙쏙 들어오지 못한데 그 전지현님. 왜냐하면 전지현님을 그냥 이렇게 냅둬두면요. 전지현님은 말이 길어져요. 네. 길어지는 데다가 솔직히 전지현님한테 필요한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나 우리 이승원 교수는 우리가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 우리 해석맨이잖아. 예, 그렇죠. 해석 능력이 우리가 지금 난 게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절대 뭐, 다른 진행자보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수준이 떨어지지만. 하여튼, 해석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능력은 있다. 네. 다만, 오늘은 이제부터 수요일 날은 누구데이? 훈이데이. 훈이를 모셨습니다. 김성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훈이 과장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정신 없었죠? 정신 없었어요? 네. 정신이 없다기 보다는, 네.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의도를 포함해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트레이더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 멘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은 네. 모르겠는데 네. 이거 대응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하다가 그냥 바로 작살나 버리니까 그 표현이 맞네요. 네. 하다가 그냥 내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하루만 더 보자. 이러다 그냥 깽 속도 없이 이제 맞아 버린 네. 상황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경 방송을 통해서도 네. 투매는 일단 동참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네.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어차피 네. 반등 나오니까 네. 내가 그 비중을 줄이더라도 반드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낫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결국 어제 오늘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왔고. 네. 제 주변에도 결국 맨 바닥에서 투매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다 후회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구의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는 물론 가봐야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예.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시장에 대해서 특히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지겠지만은 네, 네.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좀 네. 요지를 잡고서 오늘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중국도 중국, 앞서도 말씀드린 미국 두 나라가 다 정신없는데요. 이 두 나라의 환경 한번 냉정히 한번 후니님이 봐주세요. 네.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 분도 많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 쓰셨어요. 우리가 강 교수님을 디스했다는데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오해하시는 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다만 두 분은 너무나 진지한 분만 둘이 모셨다. 진지한 분이잖아요, 그분들. 우리 둘 다 안 진지해. 저는 안 진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학식이나 모든 지식 이런 거 보면 그분들이 저희보다 500배이죠. 그죠? 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아, 그럼요. 이코노미스트와 트레이더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네. 자, 그 9월 위기설이 언론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보지 말라고.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특히나 네. 하락의 속도가 이렇게 빨랐던 적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유를 딱 한번 제가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네.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네.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네. 뉴스나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네. 언제 어디서든지 주문을 쉽게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뉴스를 잘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장 끝나면서 이렇게 떨어졌네? 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 이런 내용을 갖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면은 네. 결국 그런 어떤 틈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걔들도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서 뭐 MTS 트레이닝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확산이 되다 보니까 좀 과거보다 좀 떨어진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간에 9월 위기설의 논리는 이겁니다. 네. 위안화 절하했어. 네. 중국 안 좋네. 네. 딱 이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위안화를 왜 절하했는지를 갖다가 냉정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가지고서 쟤네 환율 조작국이다. 네. 계속 욕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고 나서 더들리 뉴욕 연준총재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 적절한 조치였다. 네. 하고 칭찬했어요. 네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기초통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IMF 그 SDR 그 가상통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서 미리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야 자기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위안화 평가 절하했다는 것은 네. 기축 통화로 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안화 평가 절하를 갖다가 단순히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한 것이 아니라 네. 기축 통화의 편입을 대기 위안화의 과정으로 평가 절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환영을 하는 이유는 네. 이제 얘네들 이제 변동 환율제를 편입이 되게 되면은 달러를 가지고서 위안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미국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단순히 미국과 어떤 중국 사이의 그런 환율 전쟁의 편입도 그렇지만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이 현재 변동성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지금 중국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리고 네. 미국, 뭐 독일, 일본 다 포함해서 지금은 적극단적인 과밀도 국원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독일 증시가 3년 내 최대치 올랐잖아요. 그렇죠. 4% 5% 올랐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미국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는 GDP 얘기가 약했었잖아요. 네. 딱 오르니까 이제 GDP를 갖다가 지금 증시 올랐네. 이거 만약에 GDP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하게 되면 시장 작살 같은데 마침 중국이 지준율 인하,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갭으로 띄워주니까 그 타이밍에 딱 노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밀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보는 매크로 이슈의 경우에는 네. 대세 상승 중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시장의 조정의 네. 과정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크게 끌게 쫄 이유는 없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중에서 좀 좁혀서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네. 예. 전 세계 7%대 네. 성장 국가 있습니까? 큰 나라 중에? 예. 없잖아요. 아, 지금. 하나 인도. 지금 혼날까 봐. 인도. 아, 인도 있죠. 예. 예, 예. 인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 되게 좋죠. 예. 네. 인도 최근에 조정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 네. 차트로 보게 되면은 그 지금의 조정은 세 발에 피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뭐 그동안 중국 시장을 올렸던 거는요. 네. 순전히 인민들의 돈이에요. 네. 인민들의 돈이 90%고 네. 10%가 선광통, 후광통 네. 외국계 자본입니다. 네.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서 중국이 밀린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순전히 중국 개인 돈 가지고서 막 신용 써가지고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올린 거 그냥 꺼지는 거밖에 없어요. 네. 다 제대로 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차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 물론 네. 7월 말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네. 이제부터 중국 정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거는 순전히 중국 인민들이고 네. 그 위에 이외에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이 어 저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고 놀란다고 어 중국 저러니까 우리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선진국 증시가 밀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느긋하죠. 네. 솔직히 느긋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자기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로 옵니다. 지금 중국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되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왜 팝니까? 네. 팔 이유 없고요. 중국은 네.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오히려 네. 지금 시장이 항상 그 심리 센티멘트 자체가 최악인데 오히려 이것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말 네. 가면은 지금과는 전혀 딴판, 딴 세계가 지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코스닥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성장주의 대장주는 중국입니다. 네. 그 안에서 네. 또 하나 성장주의 수익률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수가 코스닥 지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뭐 1.9% 어제 5% 저는 이틀 연속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올라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나비 효과라고 있어요. 떨어진 것도 못 봤잖아요. 아, 떨어진 것도 못 봤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생각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금 이제 성장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이 2%를 넘네 맞네 이런 상황에서 네. 7%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더하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는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사주셔도 저는 전혀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면 중국은 그냥 거점 먹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은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만 포커스 맞춰보면. 중국만? 네. 그래도 저 비전문가지만. 그러니까 뭐 중국에 그러니까 그 우리도 과거에 이런 변동성을 충분히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 그 외국인에게 이제 시장 개방한 이제 5% 개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 네.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뭐 중국의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 여전히 유효한데 중국 PMI가 이제 안 좋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포커스 맞췄는데 중국 수출 비중에 대한 쪽보다 내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크게 GDP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거든요. 네. 고정자산 투자거든요. 네. 근데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 그 보고서 보게 되면 고정자산 투자 상반기 목표치가 그러니까 원래 연간 목표치가 15%였는데 네. 1%밖에 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GDP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내수보다 수출보다 내수가 더 높기 때문에 서비스의 PMI 같은 경우는 HSBC 기준으로는 5개월 내 최고치. 네. 그다음에 카이신이 마킷하고 같이 공동 조사하는 서비스업 PMI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전혀 영향받을 거 없는데 다만 7월 달에 그 자동차 판매, 그다음에 지금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역성장을 했어요. 네. 오랜만에 아주. 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의미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죠. 스마트폰 역성장은. 네. 이게 네. 왜 그랬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중국 시장, 주식 시장 급락 나오면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소비 둔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 사이클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뭐 김소훈 과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시장에서 중국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네. 시장이 상당히 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겼을 때 이때 접근해 보는 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딴 거 모르더라도 스마트폰은 네. 모르지만 자동차는 좀 알잖아요. 네네. 어찌됐건 간에 자동차 네. 먹고 살았으니까요. 네. 먹고 살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하여튼 그쪽으로 제가 처음에 그 일을 했으니까 월급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자동차 쪽으로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소비가 아직 소득이 줄어들어서요. 소득이 네. 좀 줄어들어서 뭐 주가 떨어져서 자동차 소비가 줄었다, 스마트폰이 줄었다는 건 아주 조금 얘기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아주 영향이 적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미 자동차가 대중화된 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이미 살 만큼 다 샀어. 바꿀까 네. 말까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07년 8년에 금융위기 때 미국의 자동차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중국은 자동차가 1000명당 90대거든요. 자동차 없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은 자동차를 사고 싶을 뿐이야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여는 그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이상한 날 이상하게 그 갑자기 자동차 사면 다 감옥 간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뭐 스마트폰은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자동차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숟가락 하나 얹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중국 얘기 잠깐 두 분의 거의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요. 코스닥을 일단 코스닥을 맞춰보죠. 네. 제일 고민되는 건 코스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네. 뭐 어차피 뭐 대형주야 오늘 삼성전자 100만 원 깨네 만에 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팩트만 한번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수보다 만약에 지수보다 약한 종목 있고 강한 종목 있죠. 네.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뭐 좀 뭐 떨어지고 있고 우량이 한인데 여기서 지수가 저점을 확인하고서 돌아 나갈 때 상식적으로 네.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반등이 강할까요? 아니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반등이 강할까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 즉 다시 말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진 애가 네. 반등 시에도 더 올라가겠죠. 왜냐? 네. 덜 떨어지면 뭐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수급으로 받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서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 올해 마이너스 9%예요. 연간 네. 기준으로 수익률. 네. 독일 플러스 3%입니다. 네. 일본도 플러스 3%권이에요. 네. 중국 마이너스 8%, 인도 마이너스 5%. 네. 근데 코스닥 지수 플러스 20%입니다. 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해요. 중국, 네. 물론 심천 A 지수라도 거의 걔네도 심천 A도 아마 2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네. 연간 수익률이 다른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약보합권이나 강보합권이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플러스 20%다. 오늘 또 플러스 1.8%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만큼 성장주에 대해서 시장이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중소형주가 끝났네 맞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네.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도주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 대비 네. 반토막이 나는 현상이 나올 때는 첫 번째는 대세 상승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네.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번에 화장품의 대장주 뭐였습니까? 물론 아모레 퍼시픽도 있지만 수익률 게임의 대장주는 삼성 LNS였어요. 네네. 고점에 반토막 이렇게 떨어졌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다점 찍어서 강하게 오늘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제약 바이오는 이미 박스권 하단 저점을 이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얘네들이 대장주가 될 수 없어요. 네. 대장주라는 거는 모든 업종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돼서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게 휘청거리고 나니까 새롭게 나타난 주도 업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좀 이따 이제 업종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일단은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이런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은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물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의 어떤 강한 리바운딩도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속도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을 갖다 밑으로 세게 네. 던지면 그만큼 강하게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코스닥 시장의 반등에서 너무 우리가 폄하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투매는 동참하지 않지만은 지금부터는 약간 좀 시장을 보시면서 네. 내 종목의 반등의 강도를 살펴보면서 덜어낸 종목과 더 살 종목과 새로 편입할 종목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이요? 네. 뭐 여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당분간은 그러니까 네. 논리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싸요. 현대차가 네.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PBR 0.75배 네. 뭐 이 정도 수준. 모노 LG전자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전 쪽을 봐야 된다. 적자 내는 건 아니잖아요. LG전자가. 네. 그러니까 적자 안 내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반등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성장형 섹터에서 화들짝 놀랐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이쪽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좀 안전한 종목을 가자라는 네. 쪽. 근데 실적이 보니까 적자는 아니네. 네. 나쁘진 않네. 밸류 싸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쪽들이 좀 올라올 것 같고, 또 이제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이쪽들이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네. 들어오기 전에 사자. 네. 또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투매를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8월 달 들어서 이제 산 종목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8월 달 들어서 산 종목을 보게 되면 네. 뭐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뭐 SK 이노베이션, 한미 사이언스, 현대차, 네. 뭐 현대산업, SK 뭐 이런 거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스닥이 끝나냐라는 쪽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심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네. 뭐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쉴 수는 있겠죠. 박스로. 네. 네. 왜냐면은 한미가 200만 원대에서 그 올라올 때도 네. 4개월간 횡보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박스 기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쪽 그 코스닥에서는 이제 새로운 왜냐면 네. 이제 바이오에서 살짝 올랐잖아요. 네. 바이오는 당연히 옥석가리가 되겠죠. 그렇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3분기는 실적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치고 가긴 어려워도 박스는 갈 거라고 계속 왔다 갔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대안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김소영 과장이 얘기해 준 게 주도주가 바뀐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럴 네.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엔터 업종.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사물 인터넷.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엔텔스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엔텔스 5만 네. 네. 그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네. 이제 핀테크. 이런 네.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쪽이 돌아나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 네.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리아, 먼저 이제 진도가 네. 먼저 나갔어요. 관심, 네. 테마 쪽이라든가 섹터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 또, 후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사물 인터넷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엔텔스도 안 빠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인터넷 관련해서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물이 좋아 엔텔스는. 네. 네. 회사도 좋고요. 네. 회사는 내가 모르죠. 네. 인물이 좋아 인물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을 포함해서 오늘 다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녹십자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한미약품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는 큰 종목들, 시가총액 큰 것만, 지주사나 제약지주사, 그리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 네. 위주로만 좀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들 종목들이 대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도 코스메스 강의 반등이 또 주고 있죠. 네. 이제 뭐 ODM 업체들 위주로 해서 아모레퍼시픽과 이렇게 네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시장의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도 잘 버텨줬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콘텐츠예요. 콘텐츠. 네. 네. 넷플릭스 OTT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이런 낙세장 속도도 상당히 돋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네.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에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질이 떨어지고 있다? 네. 글쎄요.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네. 활동하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자거나 게임하거나 아프리카 TV 보고 TV 보거나 물풍선 날려주고 네. 그런 것들죠. 이런 거죠. 네. 물풍선? 물풍선. 그러니까 아니, 풍선이겠지. 별풍선? 쏘리. 활동성 여가라고 한다면은 좀 진짜 좀 우리나라를 뭐 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여행 다니면서 네.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외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네.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사람들의 어떤 여가생활 보내는 유형 자체는 그냥 집에 누워 자는 거죠. 근데 그건 전 개인적으로 이게 비단 주말에 뭐 했어 자기야? 잤어요. 진짜? 아, 그냥 물론 이제 네. 전 주말에 항상 회사 나오잖아요. 네. 회사 나와서 보고 나서 네. 근데 저 역시도 뭐 특별히 하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스낵 컬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네. 짜투리 시간에 화장실에서 일 보거나, 네.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 네. 혹은 뭐 밥 먹고 나서 잠깐 어디 사람 항상 스마트폰 들여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동영상을 많이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동영상 네.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네. 아침 이럴 때에 우리 또 CJ 이엔엠의 간판 PD 네. 나영석 PD가 네. 신서유기를 9월 4일부터 네. 공개를 합니다.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이게 보시게 되면은 네. 광고도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신서유기랑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네. 인터넷 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어서 굳이 네. 공중파 편성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그렇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 인터넷 공개하면 되는 건데 이거죠. 네. 네. 그 부모님께 보는 법을 아주 아예 대놓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 방송이 네.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네. 아마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재석 씨가 그 FNC에 또 가면서 중평으로 네.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뭐 인터넷 방송 네. 또 나올 가능성 좀 시간이 가면 가서 높아지고 있더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무시했다가 제가 큰 꼬닥쳤죠. 그 아프리카 빨아먹고 나온 것 같다고 네. 욕했다가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TV의 최군 TV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개그맨 최군 씨가 있는데 그 방송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그 거위의 꿈 부르신 분 가수 누구죠? 인순이요. 예, 그분은 나오시고요. 스탑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네.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거기에 그게 주 트렌드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네. 엔터테이너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서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청률에 대한 본방사수 시청률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감량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대로 뭐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잘 된다 싶으면은 시청률이 뭐 9%, 8%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뭐 나영석 PD도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네. 공략을 하고자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수익을 만들겠죠. 네. 뭐 기본 광고겠죠. 네. 또 하나 광고 도하기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회사의 제품을 얘기를 네. 해도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뭐겠어요? 훨씬 더 강한 PPL에 대한 수요가 네. 높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네. 오늘도 CJ E&M이 오늘 4% 올라가고 있어요. 화장품의 맏형이 아모레 퍼시픽이었다면은 콘텐츠의 맏형은 CJ E&M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CJ E&M이 형이 앞에서 끌어주면요. 아모레 퍼시픽이 4배 갔을 때 삼성 NS가 40배 갔어요. 네. 그 역할을 해주는 중소형주들, 콘텐츠와 네. 관련 중소형주들이 나올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많은 종목도 있어요. 일단은 시장이 1차적으로 주목을 한 거는 YG엔터, SM, FNC엔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이미 크죠. 네, 그래서 그렇죠. 또 그 네. 이하에 또 종목들, 제이 콘텐츠나 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슬슬 시장 발굴을 할 거예요. 제이 콘텐츠 100% 아닌가? 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와 관련된 설마 100은 아니겠지. 큰 형님인데. 네. 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발굴을 하실 것도 없어요. 찾아보시면 네. 이제는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기관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네. 기관들보다 개인들이 잘하는 게 게임주들은 좀만 네. 알아보면은 네. 바로 나와요. 순위가 나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주들도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와 게임이 그만큼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네. 정부의 비대치성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수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토즈. 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좀 계속해서 그거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장기적인 종목이니까. 네. NC는 뭐 이렇게 계속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갑과 을의 네. 환경이 변하고 있다. 네. 콘텐츠 드라마 쪽에서 네.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갑과 을의 환경이 그렇죠. 변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원 쪽에서 이제 음원 스트리밍과 네. 관련돼서 이제 유료화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지적 재산권 강화. 네. 네. 네.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면 한번 제 거 잡아주시겠습니까? 제 화면 존경하는 피디님이 잡아주시면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OTT 그리고 코드를 잘라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제 저 얘기죠. 아까 지금 이제 머니유크에 제가 썼던 거 아직도 TV로 묻어보니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넷플릭스라 얘기했고 넷플릭스가 주가 20%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모멘텀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아까 우리 그 영상 볼 때 그 말이 있었잖아요. 부모님께 보는 법 알려드리세요 하고 강호동이 얘기했다면서요. 네. 이게 지금 딱 그거거든요. 요즘 팟캐스트 보면 팟캐스트에서 항상 그런 얘기 인기 있는 팟캐스트에서 부모님께 빨리 공중파 잘라버리고 부모님께 팟캐스트 보는 거 알려드리라는 얘기 막 자주 해요. 거기 인기 있는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예? 우리를 쫓아는 거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시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른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진 않아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CJ헬로 비전 보여주세요. CJ. 네, 저는 CJ헬로 비전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려요. CJ헬로 비전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게 뭐냐면 CJK의 헬로 비전의 케이블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케이블 TV 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업이 안 돼요. 외국인이 엄청 사네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거 보면 좋은 거는 그 알뜰폰 사업이 하반기에 분기 흑자 가능성이 있어요. 알뜰폰 사업이. 그리고 이제 아직은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제 티빙이 그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이거 맞게 되는 거예요. 티빙이 넷플릭스 같은 거거든요. OTT에서 올해는 아직까지 돈 내고 보는 사람 없죠. 내년에는 올해 티빙에 그 우리나라 OTT에서 돈 내는 사람이 천만 명 될 거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거죠. 그거가 하여튼 집에서 누가 요즘 케이블 보냐. 그래서 어저께 우리 내가 얘기하더니 우리 그 방송국에 증권 부장이 한 명이 전화 걸더라고. 케이블 와이파이 당장 끊으라고. 왜 자기도 안 보거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맨날 그 전쟁하고 얼마 전에 누가 또 모 인사가 모 방송에 나와서 일주일만 차면 끝난다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했다며. 그것도 끊어서 끊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케이블로 다 저 인터넷으로 다 보자는 깍 그 얘기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거기 말하시는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나? 아니 그분은 아니야. 그분은 아니야. 군대 갔다 오신 그분은 고위 장성이 얘기했대. 고위 장성에서 그분은 아닐 거야.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목에 관해서나 이렇게 그 코스닥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코스닥에 관해 이런 거 대응은 어저께 거 코스닥 우리 딱한 종목 보는 거 그 떡밖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희 종목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 종목이 100%짜리라서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엔터테이너나 관련적으로 그리고 대응은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보자는 사람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볼 게 있냐 빨리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해서 가야 되느냐. 저는 무조건 강한 걸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저께 오늘 더 강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좀 기다렸다 교체하는 분 있고 강할 때 하는 분이 그 성향이 낮고 종목 다 각자 얘기했어요. 근데 100%짜리가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그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저는 100%짜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면 저는 어저께 뭘 했어요. 저 항공주 얘기했거든요. 에큐홀딩스 설마 100% 아니겠지? 아니에요. 홀딩스 설마. 근데 딱 제가 말한 거 벌써 주가 확 떨어지잖아요 벌써. 네. 능력이 없어 제가. 근데 하여튼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어저께 그런 것들 어저께 딱 한 장 보는 것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팟빵에 들어오셔서 여기 팟빵에 들어오셔서 그 구독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 3 17화 보기 바짝 들고 둘러봐야 된다. 팟빵 PC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딱 한 종목 노트 요즘 그 여기서 보잖아요. 핸드폰에서 듣잖아요. 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딱 한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구독하기. 그러니까 별표가 어떻게 999명까지 갔대? 뭔가? 아 진짜요? 아 이거 너무한 거지? 저 한 2,000명 돼야 되는데 별표 한번 누르는 거 너무 아껴. 별표를 널 눌러. 지금 999라 써 있잖아. 네, 999. 오늘 첫 번째 찍으신 분한테 복 받을 거야. 돈 드릴 건 없지만 돈 드릴 게 없어. 이거 한 번만 눌러줘. 처음 찍히는데 이거 아 이걸 아까워서 안 눌러줘. 빨리 지금 찍으세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지. 네. 그잖아. 그래서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고 해요. 오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이슈 놀짓구 시간인데요. 아까 지금 저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엔화. 그 엔화인데요. 엔화 잠깐 흐름, 엔화의 최근 흐름 잠깐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안 나온다. 잠깐만요. 엔화. 이거 보이네요. 이거 제가 화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화면을 키워야 되는데. 화면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요. 엔화의 장기 그래프입니다. 엔달러의 장, 어이 소리. 장기 그래프예요. 장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가 1975년부터 70년부터 네네. 쭉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약했다가요. 그러니까 1달러당 NI 300엔까지 갔던 데가 있었다가 이게 소위 프라자 위기가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래서 쭉 밀리잖아요. 초강세 갔다가요. 장강세 갔다가 이게 또 어려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그만큼 약해진 거죠. 이 부분이요. 이게 2012년 바닥부터 올라간 거예요. 네. 이때 보시면 50%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50%만큼 아까 딱 그 절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50%만큼 NI가 약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 달러에 받았으면 만 달러에 그 미국에 팔아 판 게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50%를 NR 더 생긴 거죠. 그죠? 그죠? 그만큼 이제 가격 정리가 생기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이제 딱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약간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있고요. 그래프 보면 요거는 이제 요 그래프는 요 어디 갔니? 안 나오나? 요거는 이제 원 엔드 자기가 한번 찾아 주세요. 원 엔드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안 나오는데 원 엔드도 마찬가지예요. 원 엔드 반대쪽으로 갔다가 지금 어저께 1000엔을 막 찍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그 계속 오늘 좀 주춤 거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아 여기 나와. 예, 나옵니다. 아, 또 준비됐네요. 이게 또 화면이 크니까요. 오래 걸리네. 이게 보면 요때가 2015년 5월이 요때 800원 찍었을 때 800원대 찍었을 때 900원이 깨졌을 때 이게 지금 1000원 가는 거거든요. 요 끝에만 보시면 돼요. 끝에.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엔화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해지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 자산의 선호. 그리고 이 교수랑 뭐 어저께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어저께 엔캐리 유로 캐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팟빵이 벌써 어떤 분이 네. 쓰셨더라고. 딱 한정 뭐라 쓰신지 알아? 뭐라고? 이승훈 교수 고급지네. 어떻게 막 고급진 고급자 고급지긴 아, 딱한 좀 그렇게 써놨어 어떤 분이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반응이 확 나와 네. 확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코스닥 중국 떨어진 걸 잠시 네. 보겠고요. 근데 보면 그 동안에 어떤 우리인지 이것도 지금 안 나오는데 이잖아요. 요게 요거만 보여주고 바로 보겠는데 요거 한번 봐야죠 이거. 이게 뭐냐면요. 이거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삼성증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요게 있죠. 약간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 아래쪽 파란 거 세 번째 거가 뭐냐면. 3년 동안, 그러니까 2012년부터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엔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엔화가 약해진 시기가 50% 올라갔는데, 50%.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졌는데, 그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네. 대표적인 자동차가 되겠고요. 도요다가 165%, 혼다가 83%, 닛산이 80%예요. 도요다가 왜 제일 많이 올랐게요? 도요다 환율. 아니죠. 아니, 딴 것도 마찬가지죠. 아, 혼다도 올라가고 닛산도 올라가는데, 도요다가 제일 올랐어. 왜 올랐어요? 1등에 사는 것도 있죠. 네. 두 번째는, 도요다는 도요다 시티까지 있거든요. 그니까, 자국 내 수출, 그, 제조, 생산 비중이 제일 큰 거야. 혼다만 하든 미국이나 유럽 많이 갔거든요. 네. 그니까, 자국 내 생산 비중이 크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자동차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가 선호하건 안 선호하건 간에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제일 좋아졌던 건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죠. 엔화가 이렇게 다시 강해질지, 약해질지 말아 모르지만, 일본의 사례는 이렇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집 맞으세요? 중국 다시 뭐 내렸냐 그러세요? 중국집 3.2% 하락이 되고 있고요. 4%까지 네. 진행이 됐다가 네. 아,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에 대한 하락이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대 네. 하락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살짝 이제 조정에 대한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죠. 코스피도 네. 지금 코스피도 살짝 이제 조정권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잠깐 보셨으니까요. 하여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고요. 엔화 강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관심 종목군을 제가 오늘 나름 이건 재밌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동차 쪽은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하여튼 그게 정말 강해진다면 말이 되는 거고요. 음식료 있죠, 음식료. 음식료는 이제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뭐 K푸드를 떠나서 저기 있잖아요. 그 뭐 저기. 무슨 사고? 핵사고, 원자력 사고 이후에 네네. 수출이 많아요. 네.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많아요. 뭐 김도 네. 있고 김치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먹자 물건. 네. 그래서 음식료 쪽에 좀 찬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인데요. 여행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한국 오는 여행. 네, 그래서 뭐 호텔이 됐건, 그죠? 뭐 쇼핑이 됐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됐건, 이런 거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엔터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얘기하고, 이성규 씨도 얘기하면 엔터주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엔터주는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일본 내 선호도가 높은 거는 누가 뭐라 해도 동방식입니다. 동방식이. 동방식이. 그리고 키스트 있잖아요. 키스트는 100%면 100% 소리. 그 배용준이잖아요. 네네. 배용준. 그 배용준 밑에 있는 애 있죠. 네. 지난번에 뭐 군대 갔나? 뭐 네네. 와이프 그 여자친구랑 싸우고 갔던 친구 있죠. 어. 그 친구도 키스트 있고요. 그리고 다 제가 잘 모르는 거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가 그런 것들이 말은 돼요. 또 일본 사람들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3년 동안 해외 여행을 잘 못 갔는데 요새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 보이고 YG 있겠고요. 탑픽은 전 개인적으로 요것만 보면 뭐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YG 엔터테인먼트 전 보고 있어요. 이거는 YG 근데 YG를 제가 보는 거는 에나 강세 두 명 있을 것이고요. 특히 저는 사실 에나 강세보다 저는 이거거든요. 중국의 음원의 지적 재산권 강화 이게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CL 얘기 많이 나올 거고요. CL 얘기 나오고 또 싸이 있죠. 네. 싸이. 싸이. 예, 위너. 그리고 새로운 애들. 아이콘. 예, 새로운 애들 친구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핵심이죠. 여기서 보면. 뭐, 이게 좋고 나쁜 거 간에.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요 뉴스는 이따가 2부 시간에. 네네. 요 관련된 소식은. 이거 꼭 YG가 아니라도 최근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지 2부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2부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소도 3시간 되겠죠?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시장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그 이머징 마켓에서 된다 안다는 얘기고 있는데 오늘 또 보면 이머징이 또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다. 살만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한 주장도 몇몇 있으니까 보셔야 될 거. 똑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된다 안다는 얘기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변동성이 끝이다 아니다. 변동성 아직 끝이 안 났다. 그죠?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분이 여기서 마치겠고 2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면서 바로 최근에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YG와 SM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얘기하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월 600억 유로, 총 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2016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